그 낮에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분을 낮에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수염 턱수염 난 아저씨 기자군. 저녁 때는 그 서울 레스토랑 앞에서 항상 천 원만 하시는 아저씨 한 명 계십니다. 처음에는 선물 준다고 그래요. 선물. 네. 선물 준다고 해서 우표 몇 장 주면서 선물을 받는 순간 이제 돈 달라고 그래. 자기도 선물 달라고 돈 달라고 합니다.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게 저도 계속 봤는데 친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이준하 신부님하고 이제 한잔한다고 이제 서식당에서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와서 밥 못 먹었다고 천 원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저 안에 들어가서 빵 햄버거 4,000원이었던가 5,000원이었던가 햄버거 사다가 렌즈에 돌려가지고 들고 나와서 딱 들이미는 순간 우구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아, 밥 못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집에 갈 차비 없으니까 차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버거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안 주고. 아, 그거 보면서 아, 처음부터 천 원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배고픈 것도 핑계고 차비도 핑계고 그죠? 예. 근데 그 햄버거 비싼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이제 모르겠어요. 저녁을 드셨을 수도 있고 이제 워낙 오래 본 사이라 그냥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제 사다 줬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하느님한테 뭘 달라고 늘 하고 그 주는 것들이 하느님이 주시는 걸 내가 그런 식으로 우구 하고서는 이제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 그러진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꽂힌 거죠. 이제 관심은 돈이고 도움은 거절하고 5,000원짜리 따뜻한 빵보다 자기가 원하는 1,000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더 찾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내가 하느님한테 받은 게 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데에서 제일 크게 가장 힘있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 카페 하실 때 집에 10주년인가 해가지고 이동원 불러온 적이 한번 있어요. 이렇게 인맥 통해서 그 양반 저는 공연하는 걸 못 봤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역시 하느님은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못생겼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 양반이 뭐 크게 못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인물 없다 싶은 수준은 되는가 봐요. 근데 이동원 씨 목소리 참 좋잖아요. 그래서 아, 그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저같이 예, 목소리도 좋고 잘생긴 사람 가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 나는 이렇게 모두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 아, 왜 나 이렇게 못생겼냐 하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정말 체육특기생이 아, 왜 이렇게 나는 책을 못 읽지? 책이 안 읽어지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버리고 책상 앞에서 열심히 책을 읽기 위해서 어쩌면 필요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필요하지만 왜 나한테 그게 안 주어졌느냐라고 하느님께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5,000원짜리 빵이 주어졌는데도 1,000원 안 준다고 그 눈 빵은 보이지 않게 정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더 크게 준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 내가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더 귀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내 욕심이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그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드오의 아들 야곱과 요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성서에는 그대로 바로 곧바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했는데 글쎄요. 미리 예수님만 나타나봐라 내가 바로 쫓아가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나 요 안드레아나 아니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만 부르기만 해봐 내가 바로 쫓아갈 거야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간 건 아닐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이라든가 그 말씀들이라든가 뭐 성소가 성소마다 서로 다르게 증언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배를 대가지고 그 배를 노를 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구절도 있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바로 그냥 불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으로 듣던 그 스승이 나타나서 나한테 가자고 나 바로 가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성서에서 표현해서는 버리고 바로 쫓아갔다고 하지만 그 평소에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성서 구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우연찮게 듣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자기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버리라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불려갔다고 증언하기도 하고요. 다른 성소에서는 또 혹은 예수님께서 성서 그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타고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사공 키를 잡은 사공이 베드로였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다가 그냥 바로 픽업, 바로 스카웃된 케이스인데 그 모든 그 구절들이 오늘처럼 바로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보여줬던 기적들, 소문으로 들렸던 것들을 자기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물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내가 지금 당장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얻어지는 수익과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나한테 주어질 그 이익이 무엇일까를 아마 비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이 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못 배우고 어부지만 이 양만 따라가면 내가 큰 자리를 헤매볼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스스로 갑자기 불렀을 때 뭐야 하지 않고 잠깐의 고민이든 어찌됐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어떠한 이익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지? 하느님께서 나한테 내가 이 양반을 따라갔을 때 나한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따라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기대치는 아 내가 이 양반한테 이걸 요구해야지 라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특히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아 사도 그리고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분이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이지 하고 그 줄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방 아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이익이었구나 라고 바로 좋아서 죽음까지 불사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 주어지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느님 나라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갖고 결국 종국에는 이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릅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내놓으시오 하는 건 협박입니다. 그죠? 네? 그럼 나 안 주면 성당 안 다닐 거예요. 이거는 협박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서 나한테 과연 준비해 주시고자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1,000원짜리보다 더 따뜻하게 데펴진 햄버거 더 비싼 햄버거가 주어졌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근데 내가 그 원하는 건 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혹시 놓치진 않았을까 내 삶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총과 선물을 내려주실 것인가 라고 기대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르는 그 순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것입니다.